예쁜 꽃도 세월 가면 지듯이 나도 언젠가 어디론가 구름 따라 흘러가겠지. 머물다 가는 인생 가야 할 길 나은의 길 흘러 흘러가는 예쁜 꽃도 언젠가